weak. 잘 보이세요? Somebody needs to take authority over this. 권위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So this is a word that means separated un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And it's often used in the Old Testament with fasting.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는 금식과 함께 그 단어가 나와요. You know, sometimes it's a part of a phrase that the King James translation says sanctify a fast. 예, 그래서 금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It's probably not a good translation for us today, but the word sanctify or consecrate or set apart is this word kadash.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시킨다, 따로 구별한다는 이 kadash라는 단어예요. But there's another word for set apart. 근데 또 따로 구별한다라는 것에서는. And sometimes in the Bible, you don't really fully grasp what's being said. Unless you know what is not being said.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So you can probably see Nazarite. 그래서 이제 나사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azarite, the word Nazarite comes from this word Nazir.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린이 나왔어요. And a Nazarite was one who took a vow of separation. 그래서 나를 구별시키겠다는 서약을 했죠. On rare occasions, it was permanent. But usually it was temporary.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렇게 서약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And they said, I will separate myself from certain things in order to give myself to the Lord. 그래서 내 자신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시키겠다, 이제 따로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So the literal Nazarite vow was they wouldn't cut their hair. 저 나사리의 서약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 안 마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But the spirit of the Nazarite vow would be just you give up certain things for a season to give yourself to the Lord. 근데 이 서약은요 이제 일시적인 한 시즌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이에요. But here's my point, which is really important. 근데 정말 중요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Nazir is to be separated from. 그래서 나사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따로 구별하겠다. Kadash is to be separated unto or to something. 카다시는 무엇에게 내가 구별되겠다. So Nazir would say, I'm not going to touch this.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this. I'm not going to do that. 그래서 나사리는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이거를 하지 않게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But come here. Just come up here. But Kadash would say, I'm not so much separating myself from this. I'm separating myself unto something. 예, 그래서 I'm going to really give 어떤 myself 뜻이냐면, to this relationship. I'm coming to you. So the emphasis is not from, it's to. 예,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 사람에게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No. Which one of these two words? I'll tell you this. One of these words is the root word for holy. 예, 근데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근어예요. Which one of these two words do you think would be the root word for holy? 근데 거룩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카다실까요, 나지일까요? 카다시. 카다시. Because what is? Do you know the word holy, don't you? 예. Do you know what it is in Hebrew? 거룩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You just figured by the meaning, okay? Yeah, it is kadash. All you do is you change this to an O and this to an E, and you have kodesh. Kodesh이 거룩입니다. And that's the word holy. 그게 거룩이에요. So my whole point: Do you get holy by separating yourself from things? If I don't do this, I'm holy. If 예, I don't do that, I'm holy. If I don't touch this, I'm holy. Is that how you get holy? 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만지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Or do you get holy? Become holy by separating yourself unto Him. 아니면 내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서 하나님께 더 가는 게 거룩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까? You become holy by separating yourself to the Lord. You give yourself to him.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Even inanimate objects and utensils in the temple were called holy. Kodesh.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사용했던 그 도구들도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They weren't holy because they didn't sin. That's not what made them holy. 그 도구들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Obviously a spoon is not going to sin. 숟가락이 죄를 지을 순 없죠. They were holy because they were set apart to God. 그들이 그것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Because they were given to him.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They became holy. 그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So I teach people if you want to overcome sin and you want to be, you know, more pure in your walk with God, don't do it by trying to separate yourself from things.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길 원하면 단지 무엇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따로 분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at will deteriorate into a religious thing. And works.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밖에 안 돼요. Become pure by giving yourself to Him.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순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And if you'll separate yourself to Him,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He'll give you the ability to separate from things that displease Him.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Now every time God was about to do something significant in Israel,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He would always tell the leaders, "Kadosh the people." 항상 사람들을 카다시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Tell them to separate themselves to me for a season.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구별시켜라. And he would often add to it fasting. 그리고 그때 금식을 합니다. Because fasting was a way to separate themselves unto the Lord.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But the emphasis wasn't what they weren't doing. 근데 금식이 내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e emphasis was what they were doing.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Does that make sense? 이해되세요? So if you're going to fast, 자 금식을 할 거면요, and you're not going to spend that time that you would have been eating, if you're not going to spend that time with the Lord, You're probably not getting much out of the fast.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Because God's not going to reward you just for being hungry.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You're going to get something out of it because you really press into Him.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얻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And that's why we fas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I'm not diminishing the concept of sacrifice. 저는 희생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협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Because anytime we give something to the Lord, He honors that. Sacrifice means something to Him.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정말 귀하게 보세요. But you still have to keep that a relational thing, not a works thing. 하지만 그게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 Now I'll say one more thing about this.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Samson was a Nazarite. 삼손은 나사린이었죠. He was Nazir. 나사리였어요. Separated from things. Don't do this. Don't do that. Don't do this. Don't do that. 뭐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죠. But you'll never find anything as you study his life that indicates that he was kadashed.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이 진짜 카다시했다라는 거는 잘 볼 수 없어요. He had no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or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And because he was just separated from, but never unto. 그래서 그냥 어떤 것으로부터만 자기를 He was a miserable failure. 예,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He had rebellion issues. 예, 반항 He had 있었고요. Impurity issues. 예, 그리고 순결치 않았죠. He had independent spirit issues. 예, 그리고 하나님께 독립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교만이 있었어요. And eventually it destroyed him.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된 거예요. So don't make your goal separation from.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아 무엇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야지가 아닙니다. Let that be the byproduct of your separation unto.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And that's what fasting is all about. 예, 그리고 그게 금식이에요. Any questions or comments? I don't know. 혹시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 있으세요? I mean, I'm not an expert on fasting, so 예, I'll be happy 대한, to try to answer your question. 예, 금식에 대한 전문가 아니에요? Does Nazarite have any relation to Nazareth? No. 예, 나사린이 나사렛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No, the two different words for Nazarite and Nazareth, the city. 예, 그래서 나사린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사렛은 그냥 도시 이름이에요. Okay. You're going to have to speak up just a little. Is there like a certain amount of time that you suggest, or is it until like you get really?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되는 얼마큼의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진짜 갈급해질 때까지 해야 되나요? I think the most biblical way to fast as far as the duration of it. 예, 그래서 금식의 기간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is to listen to the Holy Spirit and let Him give you a time frame. 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얼만큼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Most of the time when people fasted in Scripture, they didn't just arbitrarily choose a number. I think I'll fast for 40 days.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그냥 갑자기 난 40일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Yeah, the Holy Spirit or the Lord was telling them to fast and usually gave them the time. 그래서 성령님이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 얼만큼 At least that's my 해야 opinion. 되는지 그게 제 의견입니다. So I think God will lead you on the to the duration of the fast. 그래서 금식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Yeah, but I don't do many long fasts because you know when you do a long fast you need to pull out of much of what you're doing. 예, 금식을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금식을 오래 하면은 거의 사용을 못 해요. Your energy level is going to go way down. 왜냐면 에너지가 없죠. You can't keep pushing yourself in a normal schedule. 예, 그래서 그 전에 fast for 21 days or 30 days or 40 days. 그래서 이전에 스케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21일, 30, 40일 동안 금식할 수가 없어요. That's why in the scriptures most people that went on long fast went away and isolated themselves.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에서 오랫동안 금식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따로 어디 들어가서 금식했어요. I'm quite confident one of the reasons they did it is because they just were going to need to rest a lot. 예,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많이 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So, you know, and you also have to be sensitive to your physical needs.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If you have certain physical problems,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fast everything, you know, just drink water. So, 여러분 신체에 어떤 약함이 있을 때 그냥 물만 마시는 그런 금식은 하시면 안 돼요. So when people come to me with physical problems, say I can't fast, and I my counsel to them is ask God what you could fast.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몸이 약해서 금식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금식할 거야라고 물어보세요라고 전해줘요. 어떤 것든지 you fast 금식할 technology. 수 있어요. You fast 여러분, your phone. 예, 휴대폰 사용도 금식할 수 있어요. You fast a relationship. 아니면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금식할 수 있어요. You fast sweets. You know, Daniel just fasted certain types of foods. 예,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그냥 음식 어떤 종류에 대해서 금식을 했어요. So let the Lord and the leadership be a major part of the decision of what to fast and how long to fast.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얼마나 무엇을 금식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리더십의 조언을 또한 구하세요. Let's just move into some of those questions that you guys thought of yesterday. 자, 여러분이 어제 생각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가질게요. So we'll start with Simon. 그래서 사이먼 형제로부터 시작하고. And then what I want you to do just before you go, Simon, I want you to pick the next person to ask the question. 그래서 그 다음 질문할 사람을 고르세요. So we're going to do a little almost a baton to the next person. 그래서 서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 질문 들고 오셨죠. Is that cool? Can we do that? 그렇게 괜찮을까요? So you guys pick who's next. 자 누가 다음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골라주세요. Alright. 네, 먼저 코리안 스타일로. So as a Korean, I just wanted to express my honor that I'm so thankful for the teaching this week. Thank you. And so I just wanted to express my honor and how thankful I am. And it's not a question, but it was more of a, I just wanted to confirm what I've heard and learned. But I felt God also gave me a confirmation this morning. And so when you talk about repentance, it's not just repenting in front of the Lord, but it's also at the end, the fruit is that you do change your action. And we also saw that today in class while we were reading Philemon. And so I wanted to ask you, Dutch, about what does it mean to show it in your action? Repentance? Yeah, after you pen. And so he's asking about two actions. So one action is the action you do after you repent, and the second is as you read the scripture and you have this revelation and then you put it into action. Can you explain more about how we can and what does it mean to put it in action? Well, I think putting in action would be what you do as a result of the new information or mindset that you have. 예, 그래서 행동은요, 여러분이 새로운 신념체계, 새로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행동이에요. If I begin to think differently, which is the meaning of repentance. 그래서 회개가 생각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르게 생각하면. If I think differently, I'm going to do some things differently.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행동 또한 달라지겠죠. 그게 그에 따르는 행동들입니다. Personally, I don't believe that repentance has to do only with sin. So 회개는요, 단지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Technically, anytime God gives me a new understanding, that is repentance.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So, you know, for example, John the Baptist in Matthew chapter 3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or here."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Two of the very literal Greek translations, one of them being "weist," and one of them being the Amplified.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헬라어를 보면요. They don't use the word repent. They say think differently. 그래서 회개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생각을 다르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nk differently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생각을 다르게 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So it wasn't just sin he was talking about. 그래서 회개는요 단지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Everything is about to change. 모든 것이 변할 거다. And therefore all of our paradigms are going to have to change too. 그렇기 때문에 너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Because the king of the kingdom is here now. 왜냐면 왕국의 왕이 지금 So we're all going to have to start thinking differently.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Actually, the tense there is is a continuous tense. So it means some translations say think differently and keep on thinking differently.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제가요 현재가 아니라 또한 진행형입니다. 계속 생각을 바꾸십시오. When you do that, you're going to start doing things differently, and that would be the action.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So sometimes I repent over the direction of my ministry.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Because God's been taking me this way. 왜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Then He gives me new understanding. 네, 새로운 이해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Metanoia, repentance. 그게 회개입니다. And now I go this way. 그리고 나서 제가 이쪽으로 가요. Technically, that's repentance. 그리고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sin. 그리고 정말 그게 회개 그 자체입니다. And I was doing this, 없어요. And now I'm doing this. 왜냐면 이걸 했다가 제가 이제는 이렇게 now, 하는 거거든요. Obviously, it would also refer to sin. 그리고 물론 회개가 죄에 대해서도 관련이죠. If you are involved in sin and God brings you repentance, you're going to act differently. 예, 그리고, so that would be another aspect of it.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하죠. 이제 생각을 바꾸죠.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Does that make sense? Yeah. 이해되세요? Follow up. This is like a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You get one follow up. 예. 그래서 기자 회견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문은 하나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 형제가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고 하고 오늘 빌레몬서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멕시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죄 지은 거를 마음으로 회개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걸 리커버하는 것 같은 이거 지금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진행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마음으로 회개했지만 행동으로 그 리커버하는 거랑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있어야 되는 행동 같은데 그걸 우리는 쉽게 잊고 지나가는 오늘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And so, 그래서, so like in Matthew, it talks about if you have a conflict with your brother, you go back and have reconciliation and then come back. And so even in Philemon, Onesimus goes back. And so he's asking, like, is there something about a makeover, like going back and... Well, it just depends on what the situation is.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I mean, sometimes repentance, true repentance, may cost me some restitution.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 때로는요. If I stole something and I repent, I'm going to have to take it back.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훔쳤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So it just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이 what the action would be. 예, 그 sense?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You pick someone. 예, 누구 골라주세요 이제. Tony. I got a question about, you know, you were talking about how your father was a pastor, right? And every time you went up to the stage, he didn't give you any encouraging word to do it. But did you share those kind of, you know, stuff with your dad? Like let's say, like for me, I would go tell my dad, "How come you didn't encourage me when I was young?" Did you ever share those kind of things with your dad? 그래서 어제 나누셨을 때 이제 아빠로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민망함을 당했는데 이제 I did not do it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요. I did have some conversations with my dad later when I became an adult.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빠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And talked about some of the ways that he had functioned or operated as a dad. 그리고 아빠로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언급했어요. But I only did it because I felt like it would help me in our relationship. 근데 그게 우리가 제가 아빠랑 관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So I felt like it was necessary to say this hurt me. 그래서 이게 저를 아프게 했어요라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제가 아빠를 용서합니다. And, you know, it was okay. 괜찮아요. My dad was not a very relational man. 네, 제 아빠는 이게 관계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So it wasn't going to work for me to do something like that to help him change. 그래서 내가 나눈다고 해서 he just wouldn't. 아빠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But it helped me to share my heart with him and get it out. 근데 내가 솔직히 나눔을 통해서 내가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do that in an accusatory way. 네, 여러분 어떤 이렇게 고 And you can't 네. do it just to vent, or, you know. 네,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폭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You should only do something like that if you feel like it can be redemptive. 그게 그 상황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 Did it affect anything? Say that again. Did it affect in your life, like growing up, you know, raising your kid? 그래서 이제 아빠가 되시고 나서 그게 자녀들과 관계할 때 영향이 되었던 Well, I shared yesterday how much effect it had on me personally. 그래서 내가 아빠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나눴죠. But it didn't have any effect on the way I raised my children because God had already healed me of all of the insecurity and pain and everything that came with it. 근데 제가 자녀 양육하는 데는 지장이 안 된 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적 치유하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열등감 상처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에요. If I had not been healed of it, it would have affected me. It would have affected my wife and kids. 내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게 분명히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Is he preaching or asking a question? So my question is that before I didn't really believe in prayer that God would really answer and things would change, but after your teaching I get this revelation, I really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but my concern is when I go back home and I am in a community that doesn't believe in that power of prayer, should I just pray that they will have that revelation about the power of prayer and then just wait until the Kairos time of the Lord, or should I be like preaching about prayer? What should I do for my community? You might need to find a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Don't want to get in trouble, but 어떤 you should pray for them.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And you should try to be an influence.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And you definitely need to pray personally.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But you should find a group of people that you can pray with. 근데 같이 진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찾으셔야 돼요. And if it's not in that community, 그리고 지금 속한 공동체 그게 believers, 없으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없으면 I would also find some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그러면 또 그렇게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를 저는 찾을 거예요. Because you don't want where they are to keep you from growing and progressing in your faith. 왜냐면 그 공동체의 불신 때문에 형제님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방해받고 거기에 대해서 형제님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Sometimes you can just feed them information. You could give them a copy of mine or someone else's book and say, "This has really had a dramatic impact on me. Would you consider reading it?" 예, 그래서 그리고 형제님이 아 이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고 이제 배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주기도 하고. But you can't push too hard. 하지만 억지로 그 생각들을 바꿔줄 수 없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disrespectful to the leaders.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막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So sometimes, not always, sometimes God will move you on to another set of relationships.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Impossible to completely answer that question without being there. And discerning and understanding all the dynamics. 근데 그 제가 그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고서는 제가 100% 어떤 확신의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Hard question.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No follow-up.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He can follow everybody 아니, else. 농담이었어. 농담. And so I think one thing I really struggle with is that if I do find another community, is that selfish because it's just thinking about me? Because you just need what to do if what I'm the Lord answer tells you to do. To the community? You need to do whatever the Lord tells you to do.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If he says stay, you stay. 하나님 남으라 그러면 남고. If he says move on, move on.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도 되라고 하시면 옮기시고. Ask the Lord and allow him to confirm it through someone or people you trust. 예, 그래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If you stay, maybe there are other people. Maybe it's a small group in that community of believers that is hungry for prayer or something more. 예,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 갈급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Maybe you could teach some on this. Go through the book. So 책을 같이 보면서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같이 적용도 해보고. You're just going to have to ask the Lord what to do. 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You can hear from God just as well as I can.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형제님도 들을 수 있어요. If you really take the time to listen and practice listening. 듣고자 이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듣는 연습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Because this is one of those situations where there is not a formula or just a right answer. It could be different things God might lead you to do. 왜냐면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올바른 해답은 없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f God tells you to go, then you're not selfish to go. 네, 하나님이 가다고 하시면 간다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You're in rebellion if you leave. 예, 근데 하나님 남으라고 했을 때 이제 떠난다면 그거는 반항이죠. Pick 골라주세요. someone. Pick a girl. I'm tired of the guys. 아, 자매를 골라주세요. Like, do I have to be like excited and pumped after like 100 days of praying for something to still have God? Yeah,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Prayer can be really hard work. 예, 기도는요 사실 노동이에요. Persevering in prayer can be very difficult.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Just because I didn't like be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aking care of one of our crying babies.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우는 아이를 did not mean I had a bad attitude or love them any less. 예, 우는 아이에 대해서 내가 돌볼 때 내가 피곤해도 그 피곤한 나의 마음이 태도가 내가 내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I just knew the right thing to do.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No matter how I feel. 내가 어떻게 피곤하든 짜증이 나든 상관없이 그냥 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I don't always enjoy my prayer times. 근데 제가 기도 시간을 날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I always enjoy worship. 예배는 항상 좋아요. I always enjoy when I'm just communing and just fellowshipping with the Lord.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것도 저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를 제가 항상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Right. 그게 맞기 때문에 something. 하는 거예요. Does that make sense? 이해가 되세요? That's why so few people do it, by the way. It's hard work.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안 하죠. My question is, like, for intercession, like, or no, speaking tongues, like, where does it say in the Bible, like, what tongues really is? Like, that God uses it for whatever he needs. 예,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어디에서 방언이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사용하십니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There are several references in Acts, with the only one I can give you the reference for is Acts chapter 2. 자, 사도행전 2장에 제가 There's 2장을 드릴 수 있어요. A reference in 1 Corinthians 14. This is edifies us up when we do it. 기도할 때 방언할 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 There's a reference in Jude verse 20. 그리고 유다서 20절. Talks about building ourselves up in our faith by praying in the Holy Spirit. 예, 그리고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다. Most people, most charismatic-Pentecostal people believe the verses I shared in Romans 8:26 and 27 include praying in the Spirit. 그리고 오순절교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믿어요. But some of those places use the phrase praying in the Spirit. 근데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그죠? Denominations or theological persuasions, let's say. 그리고 어떤 교파에서는 어떠한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Don't interpret that as tongues. 그거를 방언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But as praying according to the Spirit or as He's leading you. 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한다라고 해석하세요. In my mind, in my opinion, it's probably both. 네,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다 같아요. But I believe that it's primarily talking about praying in our prayer language. 근데 또 제가 강하게 믿는 것은 그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So that's about the best answer I can give you on that.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There is a book by Bill Hammon, H-A-M-O-N. 예, 그래서 빌 해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He is with Christian International, sometimes called CI. 예, CI 단체에 속하신데. He has a book that is like 90 or 100 or 200 or something reasons. To speak in tongues or why it's important or whatever. 90에서 한 200까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Probably would be worth ordering it if you really want somebody to tackle that with more detail than I have. 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면 그 책을 통해서 그 200까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One of the reasons I'm so convinced that those references are talking about praying in the Spirit is because of the fruit I've seen in my life. 그리고 제가 그 구절들이 방언이라고 그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믿는 것은 제가 살면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I mean, either it did shrink my wife's tumor when I prayed in tongues every day for an hour for 30 days. 30일 동안 날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죠. 근데 무력이 진짜 줄어들었어요. I could never be convinced that it didn't. 예, 근데 그게 that it was just a coincidence. 그게 that 그냥 happened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믿을 수가 없죠. 90% of my praying is in my prayer language.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90%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My worship and a lot of my just communing with God is in English. So 제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But any time I can, if I have privacy or I'm in my car.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혼자 운전할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Because I know it's God's just using it to do things that for me or for others and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좋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그 방언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많이 했다고 믿어요. It's a very valid question. I just it's one of those answers. It's very difficult to just beyond any shadow of a doubt prove that all those passages really mean tongues.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어떠한 이렇게 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증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That doesn't help a whole lot, but that's about the best answer.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So I'm a single mother. I'm an 8-year-old, and sometimes I feel like struggle with not feeling as though like I'm doing a great job when it comes to spending more quiet time with God. Just because kind of you know motherhood kind of takes over at certain times if I'm trying to get into it and I have to stop and pause. I just want to know whether it's I try to take some time either you know if I'm driving in my car back home to you know just kind of worship or praise God in those moments. But I want to see if like it's how do you balance that? I guess more in a family type of atmosphere and is this good enough? 그래서 제가 편모인데요. 그러면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제가 따로 이제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그 강의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I'll comment briefly and then I think Cece to comment a little bit too. She's good at that sort of thing.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scenarios you'll ever have. 가장 도전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It's hard enough. The work, the challenge of raising little ones is hard enough when there's two of you. 예, 근데 이렇게 애들이 두 명 있을 때 더 힘들어요. So I have incredible respect and I don't want to say sympathy, but I do have sympathy for those that are doing all this work by themselves. It's hard. 예, 그래서 부모가 같이 해도 힘든데 한 사람으로서 하는 거는 더 힘들겠죠. So you for you to do this like some people could would be almost impossible.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려면 불가능하겠죠. So I, you know, and never having been a single mom. 저는 한 번도 싱글 엄마로서 해본 적이 없어요. It's very hard for me to really put myself in your shoes and say this is what I would do. 그래서 자매님 입장에서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But I will say this, anytime you can spend a little time worshiping or meditating in the word, even if it is in your car. 내 차 안에서 짧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If you're just exhausted and you put the child to bed, now you're going to bed. 근데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재우고 you lay in your bed for 10 or 15 minutes and have a little conversation with the Lord. He honors that. 예,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실 거예요. I think the Lord's going to have to just as you ask him to, he will give you wisdom on how to do this.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But it probably won't look like some of the rest of us in the way we schedule things. 근데 우리가 스케줄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보이겠죠. Maybe there's maybe we should pray that more people in the body of Christ and in this community, for example, 그래서 그리스의 몸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would be awakened to the need. 그 이 편모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nd maybe there's a couple of people that would come to you and could say, you know, if one of them said, I'll take care of your little one an hour every week so you can spend time with God. When would you like to do that? 그래서 두 사람이 아 일주일에 내가 한 시간 정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돌볼 테니까 가서 하나님과 시간 sure 보내세요라고 I'm not sure 해주던가? We in the body of Christ have really taken on some of the compassion and let God make us the family we need to be. We just don't think enough about the needs of some of the single parents in our communities.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 우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편모들이 갖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I know I can't relate, but because he was on the road a lot, and because we lived in a military city. Colorado Springs, where we lived for 20 years, has 5 military bases, and so we're very much in tune with what their lives were like. 예, 그래서 제가 남편은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이렇게 군인 도시여서 이렇게 군부대가 많았어요. At least when my kids were little. Therefore, sometimes I feel like. The bases, that's where I was going. Because of the deployment situation of where they'd be away so much and the moms would be raising the kids by themselves. 예, 근데 군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제 전쟁터로 나가죠. 그러면 아내들이 아이들과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또한 많이 봤습니다. Yeah, like he said, sometimes for a year at a time or long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몇 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돌볼 때도 있었어요. So therefore, even though I can't completely relate somewhat we did, what I'm going to say, some of the people may not like.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싫어할 사람도 있는데요. But God loves those who nurture. 근데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And he gives extends a special grace.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And it's just plain true.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And so even though you might not be able to spend the actual time you want to.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의 시간을 뭐 못 보낼 수도 있어도 the time you do get to spend with him he multiplies for you. 예, 하나님과 갖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배가 시켜 주십니다. Just plain and simple. He just will. 그냥 정말 단순하게. So don't beat yourself up that you can't do what everybody else does.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괴롭힐 필요 없어요. However, he will call you to a place of discipline a lot faster. Than some of the others. 근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한 훈련 받은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겠죠. Your life just necessitates it. Yeah. So therefore, in the car, when you're putting on your makeup in the morning, when you're in the shower, you just have the praise music blasting. 예, 그래서 차에서 운전할 때, 혼자 샤워할 때, 화장할 때 그 시간이라도 이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Or the podcast, or whatever you do. 아니면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But he does give you special grace. He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If you were in a different type of Christian community, like a local church, if we were dealing with a congregation here. 만약에 여기가 어떤 한 지역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some things could probably be done that may not be quite as practical here.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 교회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A lot of congregations have a Mother's Day out, you know.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엄마의 children off at the church and somebody takes care of them and they can go run errands or they can go home and pray or whatever they want to do.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맡기고 나서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서 도와주죠. Or they have a single mom prayer meeting. 아니면 편모를 위한 기도를 가질 수도 있고 유치원을 유아원에서 you can pray for a couple hours, you know. 네, 그래서 교회 직원들이 돌봐줄 때 엄마들은 기도하고. You know, so maybe it may not always be quite as difficult as it is. On a campus of sorts. So, 이 캠퍼스에서 어려운 만큼 지역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I don't know if that helps any, but okay. Breaking or addressing of the root of pride in the gospel invitation. And then also intercession before. And then also just boldness in giving your gospel or in your invitation. Not just like some whole bow your heads, no peeking, everyone's looking totally anyways. But just the boldness, you know? Like I've been trained, and so I always want to make my gospel presentations as accurate and as clear-cut as possible, especially with kids, because the rate of how many kids become Christians in their youth is so high, and so I just really want it to be lasting change and for it to really be gospel that will actually change them and not just be like, yes, I'm a Christian for the rest of my life, but like, I'm actually a radical Christian. And so just how do you explain those things to kids?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는데 어제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중에 5%만이 평생 크리스천으로 남는다라는 그 통계를 듣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한평생 정말 이렇게 말로만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I'm not very good at that.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I bet you could answer that question better than I could.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자매님이 더 대답을 잘할 수도 있어요. You know, I think Greek and Hebrew and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Give them what they need, how they can understand. For instance, one of our children's pastor, whom we pastored, when we began to teach them about the seven mountains.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교회 중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 사회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He developed a curriculum just for that. 그리고 그거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Because he wanted the children to grow up knowing that they could serve God not just in the church.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랄 수 있도록. So even though he didn't have the curriculum, you know, already developed, he then asked God to help him develop it, and did. 예, 그래서 이전에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And it was outstanding. He had songs. 그래서 노래도 있었고요. You know, yeah, he had songs, and he had other ways that actually even helped the adults learn more about the seven spheres.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그 사회 영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Okay. There's family. 가족 있죠. Religion. 종교가 있어요. Government. 정부. Business. Business. 그다음에 비즈니스. Education. 교육. Arts and entertainment. 예술계. And media. 그다음 미디어. That's what we call them different things. Yeah, but this basically what it was. If you want to call them whatever. So therefore, he made a little acronym that would help us all know it. So 우리 and it's called. Except frog is way up high. Frog beam. 예, 그래서 frog beam이라고 약자만 따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Let me see that. Yeah, when he would for the curriculum, it looked more like this. 커리큘럼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요. Okay. Family, religion, government, business, education, arts and entertainment, and medium. And then the O up there was just a little bit up there. So frog beam. So in other words, God, if you want him to show you what to do to give it to these children, don't limit it to the curriculum that you have. 예,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해 나가세요. Because God can give you, and maybe yes, maybe that's what he's called you to do. 자,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실 수도 있어요. Something new and current.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르심. Don't limit. Yeah. 예. Okay. 책을 쓰시면 제가 그 추천서를 쓸게요. And the only thing I would ask you to do probably is just to submit it to someone else, just to make sure that you're on track. 자, 커리큘럼을 만드시면 그걸 다른 리더에게 확인을 먼저 받으시고 하면 될 거예요. Yeah, I did. He wrote songs, but also illustrations, because you probably have those here that are artistic, so you can illustrate it. Actually, our niece wrote a book. 예, 그래서 그림도 그 안에 넣고요. 제 조카가 사실 책을 썼어요. No. Anyway, I can send these guys what the name of it is. But it's she wrote a book. She had an illustrator, and it's in the kind of paper that the kids won't tear up. 그래서 아이들이 찢지 못하는 종이 재질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림도 많고요 안에. And it teaches the children what they could be.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in any of these areas. 이 사회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yeah.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을 썼어요. Real catchy rhyming words.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리듬도 타고요. But anyway, yeah, it's for yeah. My grandson is two, and our daughter reads it to him every night. 근데 제 손자가 두 살인데요. 밤마다 제 딸이 그 손자에게 읽어줘요 그 책을. And because that's just you know that's the way you do it. You want to teach him. You teach him when they're young. You can't wait until they're five to get it. 다섯 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것을 가르치면. So anyway, that's going to be one of my favorites. Because you've got to teach the children when they're young. My daughter said yesterday. 예, 그래서 어제 제 딸이 얘기해 줬어요. That she had on some praise music, and on the praise music they were singing "Holy, Holy, Holy." 저 예배 음악을 틀었는데 이제 그 가사가 거룩, 거룩, 거룩이었어요. And so Mason looked at her and went, "Mom, holy." 그래서 손자가 엄마 거룩? And she said, "Yes, Mason, Jesus is holy." 저 그래 예수님이 거룩하셔. And then he went, "Jesus, holy." 내 아들이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So of course she broke out in tears, going, "Yes, he's getting it." 네, 제 딸이 울면서 아들이 벌써부터 이거를 이해해. I could go forever on that one because I taught my children, and I'm not a gifted teacher. 저는 이렇게 막 뛰어난 교사가 아닌데 제가 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Feet. 예, 그래서 뭐 우리 발 아래 있다면 이런 노래도 가르쳐줬고요. I taught my children that the devil is little. 그리고 우리 사단은 작다라고 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So when he tries to scare you through fear or nightmares. 그래서 악몽이나 두려움을 통해서 무서워하려면 작다. 내 목소리만 클 뿐이다. But he's really little, so therefore he can't hurt you. Can something this small hurt you? 예,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너를 해칠 수 없어. 이렇게 작은 he's 너를 해칠 수 있겠어? 너의 바람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So yeah, I'm really, because that's where you develop it and where you get it in them. I led both of our children to the Lord when they were very young. 자, 우리 두 딸들 다 어렸을 때 제가 영접기도 시켰어요. One was three, one was four. 한 아이는 세 살, 한 아이는 네 살이었어요. And they truly understood because of the way we had raised them. 그리고 우리가 계속 했던 자녀 양육 방법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자랐죠. I taught them exousia and dunamis. 예,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This is what he taught him. Get out of your soul and get in your spirit. 예, 그래서 너의 혼이 아니라 너의 영혼으로 행동해.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Yeah, I did. You know, I just thank God for people like you. 네, who have a different, 저희, completely different calling than I do. 네, 저와 전혀 다른 부르심을 갖는 자매님 같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봅니다. I can relate to some, and you can relate to others. 왜냐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자매님이 또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no 있어요. Calling greater than the one you're talking about with the kids. 그래서 자매님보다 자매님 받으신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어요. Absolutely at the top, as far as I'm concerned.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좋은 부르심입니다. I just have one more question. This one shouldn't take as long. Sorry. It's just, you know how he was talking, you were talking about how he didn't give an altar call until like the very last day of his crusade or teaching or whatever, Charles Finney. And so what did he teach in between then? Did he teach the gospel and then just give the call then? Or was he teaching other things and tying in the gospel? 그래서 찰스 피니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 안에 복음만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르쳤습니까? It was a very simplistic answer. He taught, he wanted them to understand the fall, the creation, 창조, the fall, 타락. What really happened to humans at the fall.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exalting of self above God. 선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빌려는 거 그리고 회개는 뭔지 we chose this knowledge, our own knowledge, our own wisdom.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선택했다. We need a new knowledge, repentance. 예, 근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회개. If you don't understand repentance in the context of the fall, then you don't understand it. We have to have a new knowledge. 예, 근데 타락을 타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then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like, 완전히 그 신념체를 바꿔내기 때문에. What that does to us.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and then the solution, 가져왔는지. The cross and the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십자가, 은혜, 진정한 회개, 그런 모든 것을 다. He just walked them through all of it.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Did you know that there is no place in the scriptures where it says when it says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us?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There is no scripture where the word life is physical life. 예,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Even though he did lay down his physical life.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s no 죽게 하셨죠. Forgiveness of sin.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But it's always the word suke. 네, suke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Suke is the soul. Suke는 혼이에요. It's the mind. Or the intellect, 예, 그래서 우리의 지성, 의지, and the emotions. 그리고 감정. 이게 혼입니다, 숙계. What Jesus or what Adam exalted. So 아담이 높인 것. And man began to live from his soul, not his spirit.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혼이 아니라 혼으로 살았어요. Jesus came to reverse. 네,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And he took suke to the cross for us. 수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So we could lay down our will. 그래서 우리의 의지. Our own self, understanding and intellect and will and ways.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And every time it says you have to lay down your life. 그래서 너의 생명을 지려야 된다라고 할 때. It's always the word suke. 수케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Not to be willing to die physically if God needs me or wants me to do that.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물론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될 때도 있지만 육신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Here's where the real death comes from. 근데 우리의 죽음은 사실 우리의 혼,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이 self-will. 예, 자기 의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s always what it talks about when it says he laid down his life. And here's an interesting verse.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자기의 혼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There's a verse in John that says you have to lay down your life to find life. So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Two different Greek words for life. 근데 거기 나오는 생명에 대한 그 단어는 헬라어가 두 개 다 달라요. He says you have to lay down suke. 너의 수케를 내려놔야 된다. To find zoe. 소외를 찾기 God's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혼을 죽여야 된다. The more you're willing to take your soul to the cross and make it live there. 그래서 우리의 혼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Luke 9:23 says you have to take it there every day.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lay down your life daily.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The more that I'm willing to take my self will 나의 자기 my 의지, own understanding, 나의 my own desire to make my own decisions and run my own life.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나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들. The more that I am willing to take that to the cross and make it live there.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The more that the Zoe life of God can be released out of my spirit. 그 Zoe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only bringing it up because Finney understood that kind of stuff. 네, 피니가 그것을 알았어요. You put it all in the context of the fall. 자, 타락을 설명할 때 really understand redemption. 그리고 나 타락을 제대로 알면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결정하는 게 어떤 결정인지 제대로 알아. Saying, yes, I want to go to heaven when I die. 그래서 그냥 단지 죽을 때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You're saying I'm willing to make that cross my cross.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다. I will come back under His lordship. 내가 예수님의 주대심 아래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다. 그거는 사실 so 그런 why. 생각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So I have a whole book on that because it's hard for me to just to take 5 minutes and talk about all that. 예, 이 모든 내용을 5분 안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Most 책을 한권 썼습니다. Know nothing about it.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해요. What was that one called? Becoming who you are. Okay. Yeah, okay. So the girls are on a roll now. We don't want any more guys. 그래서 이제는 남자한테 안 시키고 여자만 질문하고 있어요. Okay, so I feel like during my intercession times, a lot of the times get like distracted almost because I'm like praying for one thing and then another thing will pop in my head, and so I'm like, I don't know, like how do you, and I've like made lists and stuff too, but I still like feel like I don't fully get to pray for something before my mind is onto the task.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기도했다가 또 다른 거 기도했다가 그래서 때로는 뭐 기도 리스트도 적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세요. I think that is a very common problem. 굉장히 흔한 so don't feel 고민이에요. Like you're the only 그래서 나만 이렇게 기도를 못해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죠. However, I think the answer is probably not necessarily easy to do, but very simple to understand. 쉽다라 쉬운 게 아니라요. 하지만 단순한 겁니다. It's just like studying for another subject. You just have to discipline yourself to focus.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The more you focus, the more you discipline yourself to do it, the easier it will get.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 할수록 더 공부가 쉬워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And one of the reasons that's a little hard, it's a little harder in the context of prayer. 근데 기도할 때 좀 더 어려운 것은 is because you're talking to somebody you can't see. 왜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so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Much more challenged.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 가운데 도전이 있어요. 집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But it becomes easier. 하지만 쉬워집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So it's just a matter of the good news is if you will discipline yourself to do it just like you would anything else it will become easier.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훈련시키면 더 쉬워진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And don't feel condemned or silly when it happens. 그리고 그렇게 딴 생각이 들 때 뭐 죄책감을 갖거나 bring your thoughts back where they need to be and just keep going.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시 집중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And sometimes you need to change where you are and what you're doing.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Practically speaking, you know, when you're trying to memorize something, let's say for a presentation. 우리가 발표할 때 이제 발표 내용을 막 외우잖아요. Sometimes you have to use different methods for that. Same thing for this.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워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Maybe you need to get up and pace. 그래서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Instead of trying to do it at night when you're tired, get up early in the morning when you're fresh. 그래서 밤에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아침 일찍 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Very practical. But one more on that note.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또 한 가지. God may give you more than one thing to pray about. 근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이상을 주실 때가 있죠. So be sure and write it down. 그래서 그걸 다 적으세요. And just pray on one until you feel like you have His release.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됐다라고 그런 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Before you tackle another. 다른 것으로 넘어갈 때까지. Yeah, and then sometimes you know you're going to have to you're not going to get it all done today. 그럼 오늘 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알죠. Subject situation for a long time. 어떤 경우에는 한 상황에 대해서 길게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So it may be right to break your time up a little bit. Pray for this for 15 minutes. Pray for this for 15 minutes. Pray for this for you know. I mean, you just might. It might. That might be okay for you. 예,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15분씩 하루에 15분씩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Make sense? Yeah. Thank you. Choose a guy. Okay. A guy. 예, 남자를 정해. The guys are much more needy. Choose one of the guys so we can help them. Okay. 남자들이 사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정해 주세요. Inferior. They're inferior. Okay. there's just your inner voice. I feel like you always have some deep stuff, so you can ask your question. Ooh, I feel like I gotta get asked. One deep question. So if you, at one point in your life, gained like a huge spiritual encounter with God, and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you got like this huge anointing on your life, but you began to like try to understand God on a deeper level, therefore exposing yourself, you know, to other parts of the spiritual world. Can you lose that original, like, more positive anointing?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 세례 강한 하나님의 그 이렇게 만남을 경험을 하셨는데 살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전에 받았던 것을 놓칠 때가 있나요? You can lose pretty much anything. 여러분 어떤 거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certainly lose ground in your life spiritually. 그리고 영적인 삶 안에서 우리의 그 위치 권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You can be walking in an anointing, a gift, and lose it. 굉장히 기름 부음 있는 그리고 정말 강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And most of the time, you can get it back. 예,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얻을 수도 있어요. You, it's very, very rare that you could do something that God would cause Him to never allow you to move in that again. God is very redemptive and very forgiving. 하나님은 용서를 너무 이렇게 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제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His gifts and his callings are without repentance. He doesn't change his mind about that.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서 거둬가지 않으세요. But you know, for example, David, after he sinned with Bathsheba, 근데 다윗이 바세바랑 죄를 지었잖아요. Basically murdered.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살인했어요. He paid a very severe price for that. 거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But he did not lose his calling.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부르심을 놓치진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He still used him as king. 그리고 왕으로 여전히 사용하셨습니다. Jesus still allowed himself to be called the son of David. 그리고 예수님 또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God still called David a man after my heart.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불렀어요. And yet, when he wanted to build the temple. 그런데도 다윗이 성막을 성전을 짓고 싶을 때 you have shed far too much blood. I'm gonna have to let your son do this. 하나님은 안 된다. 왜냐면 너가 너무 많은 피 흘림을 받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There was some reason in God that you can do almost anything, but I'm not gonna let you do this.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에 내가 이렇게 다 허락해 줄게.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Moses disobeyed God at the rock. 그리고 모세가 바위를 잘못 쳤을 때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의 그 축복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빼앗긴 거죠. 하나님은 이건 안 돼라고 하셨어요. You're talking about two people that were very mature.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Had been taught greatly by the Lord.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These were not just little mistakes that they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그냥 실수였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True rebellion things.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동을 했어요. So if a young Christian makes a mistake and falls into sin. 네, 젊은 크리스천이 They're not going to lose their calling. And they're not going to lose their gifting.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해서 부르심을 하나님 빼앗거나 은사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어요. Is that basically cover what you're asking? Yeah, okay. Since you have no follow-up, you can ask somebody else. See, some people don't need follow-up questions, but some people do. I like it when you. I like it when you don't need follow-up questions. 예, 그래서 다시 질문하지 않을 때 전 좋아요. Like I got too many follow-ups. question was kind of relating to Basil's question. You know how you said you should go, like, maybe possibly find another community so that way it doesn't hinder his Christian walk, I guess. Like, break yourself. You can just go on. Oh, okay, but you know, at what point does that become like a bad thing? Cause, like, yeah, it's good that you're bettering your Christian walk and stuff, but isn't like kind of the point of Christianity community? Shouldn't you kind of help them out? 근데 그래서 아까 대순이 질문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나의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찾는 게 좋다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좋은 공동체만 찾으러 다닙니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Well, I think the answer to your last question is yes. Isn't Christianity a community thing and etc. 기독교가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But it's also true that the Lord puts us in communities.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죠. And if He says stay in one and you're not being fed well and you're not receiving much but you're able to give, you need to stay there.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급받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주는데 별로 나한테 어려움이 없다,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계속 있으셔도 됩니다. But if you're part of a community that is not where it needs to be, and you can't fulfill what God wants you to be and do.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고 Or theology is off. 그 좀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도 좀 잘못됐고 It's very possible. It's very possible that God could say I want you to move on.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This is a very simple answer. You have to hear God for yourself. 굉장히 단순한 답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상황에서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Some people move on because they're just rebellious and or they're just selfish and they want to hear somebody that's a better preacher.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나는 다른 목사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전혀 뿌리를 두지 못해요. Then there are people that stay in places they shouldn't stay in. 근데 또 많은 경우 이렇게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도 많아요. Maybe their friends are there, maybe their families there, or whatever. 저 그 친구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Being everything that God wants them to be in life.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이렇게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가둬 있어요. There's only one person that really knows what stream or community you need to be a part of. 근데 어떤 공동체 있어야 되는지 형제님이 어떤 공동체 있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I was not saying that because I think he should do that. 예, 그렇게 공동체를 옮겨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 was simply making sure he knows and all of you know that is one of the options. 그게 하나 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Yeah,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 저희 오빠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너무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한 격려가 있는지. Before I answer that question, I promised someone in here that they could copy the last 2-3 pages of this book. So, who is that? I forget who you are. 마지막 두세 장을 복사할 수 있다라고 Do you have time? I have to leave at 12 o'clock. Can you do that in the next 15 minutes? Do you mind leaving and doing it? Yeah, would you do that? 복사하시겠어요? These pages, and I have marked. You'll see. I need to back. Okay. So I've marked these. So these four pages, okay, and I've marked the reference. Thank you. People have been asking me, what are some of the tools I use to study the Greek and Hebrew words? 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She's going to copy a list that I have in the back of my book. 그래서 제 책에 그 이제 그 제가 참고 문헌에 적은 책들을 이제 복사하러 갔어요. Somebody want to get those copy, you can. But keep in mind that I started using these things 35 years ago. 35년 전에 제가 이 책들을 참고 문헌들을 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들입니다. And I don't even know if you can get them on online programs. Some of them can, some of them maybe not.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구매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So and keep also in mind what works well for me may not work the best for you. 그리고 나의 공부 방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Better tools now than what I started out with. 예, 그래서 I just 제가 comfortable with them.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 방법이 편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So now your question about growing weary and because you've had to persevere for a long time. So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친다라는 것. I just think you have to tap into the fruit of perseverance. 그냥 인내의 그 성령의 열매를 계속 붙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I mean, I don't know of anything that you can do to eliminate the feelings of frustration or weariness. 그래서 뭐 지치는 것, 마음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Other than just keeping yourself encouraged in the Lord. 그냥 하나님 안에서 through your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격려하시고요. And I think you have to really understand that perseverance is a fruit of the Spirit. 그리고 인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That doesn't mean that's not to say I'm not putting pressure on you to become a persevering individual. 그래서 그냥 인내한 참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ou need to allow the Holy Spirit in you. 그 안에 to release the fruit of perseverance more.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인내라는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Don't release spiritual fruit by striving.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요. Talking yourself into it and 내 몸을 치고 막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한다고 해서 the fruit of the spiri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you.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d you know most people don't really do that.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it. 그리고 잘 이해도 못 합니다. Most especially Americans, I don't know about some other countries as much.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은 But they want everything so easily. 그냥 it's so 쉽게, easy and so fast. 쉽게 빨리 그냥 얻으려고 그래요. They don't know how to persevere.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모릅니다. And so if it doesn't work within the first week, they're done with it.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요. But that won't work with spiritual things.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Persevere. 인내하셔야 돼요. The fruit of patience and long suffering and 인내, 오래 참음 그 모든 그 Through faith 견딘. And patience we inherit the promises the Bible says. 예, 그리고 그 that,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약속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That's just that's not the answer you want to hear but that's really the only answer I know for you. 그래서 have. 원치 않는 답변일 수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So defensive about it and so negative about it that whatever I say, they'll twist it and put it into a negative thing. And like that puts me, that kind of shuts me down. And like I just kind of I'll ignore them, I'll just say lik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But at what point is that disobeying, is that like making God upset that I'm not defending him?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반문하거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듣는데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좀 다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Well, God's pretty secure about who He is. So. 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매님이 자기를 방어 이렇게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지 않아요. But at the same time, I completely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and what you're asking. 근데 이렇게 자매님의 그 마음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I think our witnessing and evangelism efforts over the years have gotten a little bit maybe unwise.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 증언하는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지혜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 I've had friends that I wouldn't go out to eat with anymore.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같이 식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Because there could be no waitress or person come to the table to serve us that they weren't going to tell them about Jesus. 왜냐면 웨이트레스가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They were not sowing seeds that cause that person to want to think about the Lord. 근데 그 뿌리는 씨앗이 그 사람 appreciate salvation. 그 사람이 생각하게끔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Most of the time they were making that person think God and Christians are just really weird.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 역시 하나님 기독교는 이상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They would have been most of the time they would have been far wiser just to leave a really good tip. 예, 그래서 오히려 팁을 많이 주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And just say, you know, the Lord just really put in my heart. The Lord, I'm a Christian, and Jesus put in my heart to just really bless you today. And I want to give you an extra tip. So,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팁을 많이 드리래요. 그 축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When I encounter somebody that is very adverse to what I'm saying, really, as far as Christianity, 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하게 반감을 갖는 사람, I have realized that it's going to do very little, probably no good for me to just argue with them. 근데 그 사람이랑 계속 말씨름만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What I might try to do is just listen to my spirit. 그래서 제 영혼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요. Is there something God wants me to say that will cause them to think?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But sometimes I know I just need to leave them and maybe pray for them for a few minutes.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자리를 뜨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Because you want to give them a seed, not a hammer. 왜냐면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 싶지 어떤 망치를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계속 이렇게 학대하는 거죠. What you want is to if there's a way you plant a seed in them.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So if they're being very resistant, I wouldn't even. 그래서 그들이 너무 저항하면 저는 억지로 하지 않을 거예요. The exception to that would be if they really have been so taught differently. Like they're a Buddhist or something. 근데 만약에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로 자랐다. They're really disagreeing with you. 그래서 이렇게 계속. But they really do want to think about it, and they do really want to talk about it. 그래서 논쟁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Then I think it can be a positive thing to dialogue. 그러면 계속 그렇게 논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But when you can tell they don't want this, they don't want to hear it. 근데 듣기도 싫고 이런. You're just taking their time, and that's making them mad. 듣기도 싫고 오히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화를 내잖아요. 그냥 두세요. Ask God to lead you to people that are hungry. 예, 그래서 하나님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And he will do that.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Honestly, 거예요. Honestly, I think we should be as led by the Spirit in our witnessing as we are in any other area of our life.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ell, yeah, we just want to have you pray for us, Dutch, before you leave, just as you get ready to go out, that we would just really continue to carry this and let it sink down deep within us. And then...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정말 마음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I think one of the revelations that you brought to us was that it has to get down to our hearts. It can't stay in our heads.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도전 받은 것은 배운 모든 것이 머리에 머물러선 안 되고 마음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So let's pray that the Holy Spirit would really help us to really carry this as a revelation.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게 계시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Okay, I will pray for you. Yeah. And before I go, if you are a student or a staff member in this school, Awaken. 여러분이 Awaken이라는 이 스쿨의 학생 스태프이면. And you would like a copy of Intercessory Prayer. 그리고 중보기도의 책을 원하시잖아요. I will send some here, and you can have that as a gift from me.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So you just get a count for me and send me the number and I'll have shipped here. I'll probably have it shipped to you. Probably the safest thing to have it sent to your address. And then we'll stock right now. They're actually being printed. Yeah, it'll be a few weeks. So it'll be a few weeks before we get them. Yeah, my publisher was sold to another publisher and in the transition they got behind. So. 그래서 지금 책이 다 팔려서요. 다시 인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But we'll do it. We do it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I know you're going to want it before you have to leave on your outreaches. So, 아울리지 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빨리 전해드릴게요. Okay. Lord, I pray over these students and staff members. I pray over these students and staff members. 자, 하나님 이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sowing into them.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their hearts that I can tell are hungry. 정말 내가 그 갈급함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감사드리고 정말 진지하고 very open, 굉장히 열려 있고 very submissive in honoring of leaders. 그래서 리더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한 존중해주고. Lord, I know you have a great destiny for each one of them. 이 각 사람을 위한 정말 위대한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And my prayer for them is that they would fulfill every part of your destiny for them.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Just as Paul prayed for the church at Ephesus.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They would have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The knowledge of you. 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I pray for these that they would have that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That they would have the ability to hear you more clearly.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to process truth in a greater way. 그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진리를 becomes revelation. 계시가 될 때까지. That Lord they would hear from you in their quiet times. 묵상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the scriptures would just come alive.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They would just walk in the spirit of revelation. 그래서 그 계시의 영 가운데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 pray, Lord, that they would each one would be able to go into those deeper parts of their hearts and minds.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Everything that needs to change in them can be changed.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And everything that you want to impart can be imparted. 그래서 주님께서 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And even though, Lord, obviously you won't be finished with them when they leave here. 하나님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But what you wanted to accomplish while they were here was accomplished.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Let the outreaches be a time where they learn much. 자, 아울리치에서 많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where they're used greatly, 그리고 크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give them an awareness that they need to have servant hearts everywhere they go. 어디를 가든지 그 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coming alongside of other workers and leaders. 다른 선교사들과 리더들을 잘 동행하고 섬겨줄 수 있도록 that the more they give and serve, the more they will receive. 그리고 주고 섬기고자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I bless them now with the blessing of a father. 성부. I bless them with peace. 성부의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 온전하심으로. I bless them, Lord, with health. 건강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them with favor.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로. And great grace.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In Jesus' name.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Amen. 이름으로. Well, yeah, let's give it up for him one more time for coming.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And seriously, Dutch and Cec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imparting to us this week. 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We know maybe you're not the biggest fan of using a translator, but we appreciate you just taking the time to do that. You do have the best. That's true. 통역을 통해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으신데. So yeah, just your humility to come and to serve this generation in the way you did really means a lot to us. 그래서 이 세대를 이렇게 오셔서 섬겨 주신 게 너무 정말 영광입니다. Yeah. I feel like that doesn't adequately express how we feel, really.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Yeah. So one of the things we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some of you guys want pictures with Dutch. 그래서 Dutch와 사진 찍기를 원하시죠. But instead of bombarding them with 50 people that want pictures with them, we thought we would just do one class photo. Would that work? Okay. 스쿨러서 같이 사진을 찍을게요. Yeah, because you guys have to run. I mean, I have time for one, but I don't have time for 50. Okay, yeah, perfect. Okay, so that was the Lord. All right. So if we want to, I don't even know how we organize this, but maybe if one of you guys that are here that aren't part of the class, would you mind taking the photo for us? Is that all right? Yeah. Go Canada. Come on. All right, so if you guys kind of want to help us just organize it up here, some of you guys who know how to set up a photo. Oh, and guys, for kitchen work duty tomorrow, there's a little bit of time change, so we're going to put it on Facebook, okay? 예, 그 부엌 그 시간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시간 바뀐 거 아니고 그 팀 원투 시간 바꿔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키튼 두 워크듀티 하는 분 팀 원 팀 투 있는 거 매주마다 바뀌는데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So just get a couple, like maybe. Oh gosh, it's saying I need to recharge the battery. Oh no. Okay. Can we just? You want to send us that photo? Would that work? We'll just have you take the main photo or whatever. This one's not. Oh, perfect. Okay, so we're going to just do, instead of a bunch of cameras, we're going to do one here, and then we'll send it to all of you guys, okay? Yeah. All right. Andrew, you got to get in there. I'm getting in there. You guys look fabulous. Okay, guys, so get with your outreach leaders to find out where you meet this afternoon. Team India, we're going to have lunch together. So we're going to go together and have lunch. 저 인도 팀 같이 점심 먹을 거예요. 같이 가요. 진짜? Team Egypt, we're having lunch together. Let's go. Egypt team,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어요. Egypt team, together. Oh, you okay? will be able. What do you want to put in? So this side needs to be the back of me. So we want to clear and twist it. Yeah, he's here. Okay. Yeah. You're going to be out. Yeah. Can you tell him? What's that? Can you tell him? Yeah. He's okay. Okay, so you want to go in and twist that way, yeah? So this is in the back of the back, so twist that way. Okay. I do feel like, because I was thinking about the table, honestly. I don't like it. You're on the last floor. That's okay. Okay. almost never turns off the sound system.